오는 20일 천안함 관련 규탄 대북 성명을 발표한 뒤 다음 달 23일 열리는 림팩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17일 남조선 군당국에 따르면 대북 성명은 김정일 정권의 도발을 규탄하고 사태의 모든 책임이 김정일 정권에게 있음을 경고하는 한편 군사 대비태세 강화에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내용 등이 담기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과 남조선 해군 등이 참가하는 림팩 훈련이 다음 달 23일부터 8월 1일까지 하와이 진주만 인근 해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대잠수함 작전과 구조 작전 등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모든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김정일 정권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일의 중국 방문 당시 옹가보 중국 총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범위를 넘는 대북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경 현지 소식통은 16일 온 총리가 6일 갸오 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김정일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때문에 김정일은 중국 지도층과의 홍루몽 공연 관람을 취소하고 서둘러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대북 제재를 내세운 중국의 완고한 입장이 전달되면서 김정일의 방중 일정이 예정보다 짧아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작년 김정일 정권의 2차 핵실험 한 달 뒤에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 1874호를 채택했으며 중국 또한 이에 동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 세력 헤즈볼라에 대한 시리아의 스커드 미사일 제공과 관련해 시리아와 미사일 협력 관계인 김정일 정권이 이를 동의했다고 일본 상케이 신문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시리아 주재 북조선 대사는 헤즈볼라의 스커드를 넘기는데 반대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일 정권은 1990년대부터 사거리 500km의 스커드 C를 2000년부터 사거리 700km의 스커드 D를 수출해왔습니다. 헤즈볼라가 스커드 D를 보유할 경우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성은 올해 들어 네 차례에 걸쳐 시리아에 이 같은 우려를 전했으며 지난달 19일 성명에서 헤즈볼라에 대한 무기 제공을 강력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일 정권과 테러단체의 미사일 협력은 북조선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신문은 김정일 정권이 미사일 제공에 동의한 것은 테러 집단에 대한 간접 지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테러 지원국 해제 요건의 중대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중국의 북조선 단체 관광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선발대 400여 명을 단체 관광 시작에 앞서 북조선에 보내는 등 많은 공을 들였지만 당시 선발대에 참가한 여행사 간부는 지금으로 봐서는 크게 인기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여행사 간부도 남조선이나 일본은 비행기표가 없어서 손님들이 못 나가는 상황인데 북조선은 별로 나가는 손님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슷한 조건으로 비교할 때 중국인들의 북조선 관광 비용은 일본 관광과 비슷하며 한국 관광에 비해서는 많게는 두 배나 비쌉니다. 북조선 당국의 통제로 볼거리가 상당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한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정경일 씨, 최현미 씨, 이경희 씨, 그리고 임수정 씨와 김지혜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9월 2일이면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이제 북송된 날인데요. 1993년 3월 19일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가 최초로 북송된 데 이어 이루어진 것인데요. 북한에서는 비전향 장기수들의 북송을 족과의 싸움에서 이뤄낸 커다란 승리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국군 포로나 또 납북자들은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독을 갖다 놔도 한독이 되겠다. 짜지 않고 우는 거예요, 다들. 우린 데다가 예복도 갖다 입혀주고 물질적으로 우리한테 다 진짜 우리는 아무리 만세 있다니 좋다 해도 그렇게 우리는 사회에서 볼 수가 없는 그런 다가라든가 이런 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저는 10년 기간 지금 여기 오니까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어찌 보면 62여 명의 그 예술인들 선발을 한다고 하면서 미모의 그런 여인들만 선발하지 않았습니까? 아리따운 그 10세의 아가씨죠. 그런 아가씨들 선발을 할 때 호위사령부 소속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별장에서 김부자를 모실 이런 안내원들까지 동시에 선발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럼요. 다 온 사람들 보면 전직이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직 예술인 출신들. 예, 예술인 출신도 많고요. 봉화 진녀석 양성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모집을 받더라고요. 봉화 진녀석은 북한의 이제 최고의 간부들을 지휘하는 그런 간부 진녀석이요. 그 진녀석의 애들도 또 미모가 아름다워요. 네. 거기서 간호원 자격증을 따가지고 우리와 같이 일하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옷가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 뭐예요? 그러니 만세대에서 때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옷과 돼서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진 보니까 배워주는 게 행사하는 법을 배워주더라고요. 우리 허위사령부 이 그룹은 주로 그 김부사 행사를 보장하는 단위 숙소 행사예요. 아, 우리를 배워주는데 심지어 대림이 옷 다리는 거, 수예품 다리는 것. 수예품도 그냥 수에 있는 쪽으로 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다려야지 그 꽃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하는 법, 행사할 때 뭐 인사하는 법, 발끝들로 걸어라. 방의 온도는 몇 도여야 되고, 당시 김일성의 온도는 23.5도였고, 습도는 60%였어요. 아, 김일성이 투숙하는 별장이 네. 그 가운데서도 이제 김일성이 직접 자는 방의 온도죠.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강습을 3개월 받고, 각 서서에 분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이 하나밖에 없는 장수원 영빈관에 가 있었어요. 아, 장수원 영빈관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 귀중한 분들을 영접한다는 이 뜻인데요. 아, 귀한 분만 영접한다. 네. 이런 뜻인데요. 당시에 그 백공팔우라고 하는 호를 가지고 쟀는데 그 집을 김일성이 그 댁을로 쟀어요. 백공팔우에서. 대추가 많다 해서 대추골 초대서라고 했는데 김일성이 와가지고 장선용빈관이라고 이름을 고쳐준 거예요. 네. 그 노르덤 시아누크 친왕이 캄보디아. 예, 캄보디아. 예. 어쩌면 정변. 정변이에요. 예, 정변이에요. 국가 내란이 일어났어요. 예, 내란이 일어났잖아요. 망명을 했지. 예, 그래서 망명하면 그걸 누가 받았는가 하면 김일성이 받아들인 거예요. 김일성이 친형제라 했어요. 아. 예. 그 노르돔 시아누크 친왕한테는 그 집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열안하고 큰 집이라. 근데 노르돔 시아누크 친왕한테 그 집을 선물로 준 거예요. 노르돔 시아누크 친왕이 1년에 한 6개월은 영빈관에 와 있고 다음에 중국도 가 있고 뭐 프랑스도 돌다 오는데 와서는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세계를 돌아봐도 영빈관만큼 잘 돼 있는 데가 없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자기한테 아주 잘해주고 대단히 만족했어요. 그 노르돔이 없을 때는요. 그 집을 그냥 또 비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방만 문지 않고 일반 외국인은 안 모시지 않고 국가 수반, 다른 나라 대통령 수반국들이 왔을 때 행사상으로 썼어요. 네, 지금 그 북한의 최고의 명승지마다에 수십 개의 김일성은 이미 뭐 사망했습니다만 그렇죠. 김부자의 별장에 있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시에 김일성이 이용하지 않는 별장들에는 외국 국가 수반들, 수반급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쪽에 모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김일성이 금토일은 저희 집에 와 있었어요. 아. 그러다 어느 날 노르돔 시아누크한테 그걸 선물로 주면서는 그 다음엔 별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토일에는 항상 대기 상태에 있었어요. 금요일날 들어오겠는지 토요일날 들어오겠는지 어느 시간에 들어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만단히 행사 준비를 했다. 일단 행사가 딱 제기되면 그래서 문만 열어놓으면 그래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항상 그런 준비 상태에 대해서 있었어요.